이렇게 길 따라 한없이 걸으면 그대를 만날 것 같아서 그림자 하나 둘 셋 지워져 가도록 걷다 보면 저 달을 만나 얼마나 더 키우는 걸 또 차오르는 걸 봐야 알 수 있는지 더 못할 것 같아 아무리 탓해도 어딜 봐도 내겐 온통 아픈 길 어쩌면 영원히 알고 싶지 않아 이대로 길 따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닿을 때나 그제서야 부르려나 그대라고 너에게 다가가 언젠가 내게 웃어주기 또다시 하나 둘 셋 시간은 흐르